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 생각만 해도 떨리고 설레이지 않나요? 이보다 더 행복한 여행이 없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보다도 여행지에 가서 빠지는 사랑이 더 로맨틱하고 황홀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쓸쓸하게 만드는 계절이 돌아와 사랑에 빠지고 싶게 만들죠.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마주하면 흔히들 댕하고 종소리가 울린다고 해요. 그럼 하늘이 내게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라며 시그널을 보내주고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황홀한 도시 부다페스트로 떠나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울 만능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다들 사랑에 빠질 준비하시고 출발할게요. 디에이드 사랑에 빠진 순간. 어쩐지 이상했어. 그대가 나를 볼 때 조금은 부끄러워 자꾸만 웃곤 했지. 어느샌가 내게 스며들어 오랜 시간 비행의 경유까지 머나먼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왠지 새롭게 지은 것만 같은 이곳은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입니다. 본래 명칭은 부다페스트 페리헤기 국제공항이었으나 헝가리의 대표적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피란츠 리스트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새 건물처럼 보이지만 1942년부터 군용, 민간용, 스포츠용 공항으로 건설하여 이용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민간 운항을 목적으로 재건되어 1950년에 개항했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답니다. 이제 공항을 떠나 트램을 타고 본격적으로 부다페스트 속으로 가볼게요. 이문세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너울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도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너울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도 하늘에 그려요.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부다페스트의 트램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처럼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게 참 편리하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차 건물을 밝히고 어두운 밤을 다시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 이곳은 부다페스트에서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하여 더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어부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방어시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요새 아래에 어부들이 많이 거주했고 전쟁에 발생할 경우 요새를 방어삼아 어부들이 나섰다라는 말을 통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높은 곳에 앉아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으며 부다페스트와 나를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다들 앉아보세요. 저 만능 가이드 이가흔이 완벽한 앵글로 담아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에프티아일랜드가 부릅니다. 사랑하리.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랑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빠질 수 없죠.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준비한 작은 코너예요.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은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여행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지금 이 노래 같이 들어요. 오늘의 곡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 중 짝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온길 느껴도 어떤 꽃도 마음에 넌 피어나지가 않아. 사람 마음이란 걸 준 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혹은 받은 만큼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 노래가 깊게 와닿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야경과 오늘 여행의 테마인 사랑, 이 둘 모두를 담은 노래 비하인드 더 문의 너만의 나 들어볼게요. 야경을 배경 삼아 이제 부다페스트를 맛보러 갈 시간이겠죠? 한국하면 김치를 말하는 것처럼 헝가리하면 굴라쉬인데요. 빨간 스프처럼 생긴 이것은 헝가리의 전통 음식 굴라쉬입니다. 굴라쉬는 헝가리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인기를 끌고 각 지역마다 특색을 더해 다양한 굴라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헝가리의 오리지널 굴라쉬는 고기나 다른 야채를 넣고 파프리카와 기타 향신료로 맛을 낸답니다. 살살 녹아드는 고기와 함께 파프리카의 향긋한 향, 딜시드의 감초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입안에서 다양한 맛을 느끼며 부다페스트까지 느낄 수 있는 굴라쉬. 마음껏 맛보세요. 엔조이! K-윌 아름다운 한 사람. 그대의 하얀 얼굴이 맑은 그 눈빛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어. 그대의 따뜻한 손이 날 향한 목소리가 나를 안아주네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대만 바라보는 진심을 나에겐 그런 사람. 비가 또 내려오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대예요. 그대의 좋은 향기가 그대의 미소가 나에겐 세상 전부가 됐으니 떠나가지는 말아요. 그대가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그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름다운 내 사랑 가슴 떨리게 하는 나만의 한 사람. 나에겐 그런 사람. 비가 또 내려오면 함께 맞아줄 바로 그대예요. 때론 슬플 때마다 그대 곁을 지켜줄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 마음 들리나요? 이 마음 보이나요? 그대도 같다면 내 곁에 머물러요. 우리의 여행처럼 야경을 단순히 즐기는 것 이외에도 온천을 즐기고 다양한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도시로의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우리에게 장관을 선물하고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선사하며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죠. 여행이 주는 설렘은 여행지에 가서 다양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나의 인연이 되어 여행이 다채로워지기도 하는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의 이 여행이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전해주길 바라요. 그럼 우리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UBS